HUBS. What are you looking at? 사자는 프라다를 입는다. 매주 화요일 열리는 사자는 프라다를 입는다 쇼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사자는 프라다를 입는다 쇼를 이끄는 디렉터 조윤입니다. 우리 쇼는 패션에 대해 하나부터 열까지 파헤쳐보며 패션을 단순히 옷을 입는 방식으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패션에 담긴 개인 또는 사회의 가치관을 이해하고 시대의 트렌드를 읽어보는 시간을 여러분께 제공합니다. 패션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며 우리 모두 트렌드세터가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사자는 프라다를 입는다 쇼의 키워드는 여성들을 위한 패션 유튜버입니다. 잠시 후 10월 11일 성재훈 쇼호스트와 함께 우리의 여섯 번째 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스탠바이 해주세요. Let the show begin.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께, 특히 여성분들께 스타일링에 참고할 패션 유튜버들에 대해 알려드릴 쇼호스트 성재훈입니다. 어쩌면 현대인이 가장 많이 쓰는 앱일 듯한 유튜브. 여러분들은 유튜브로 어떤 영상들을 보시나요? 개강을 앞뒀을 때에 저는 유튜브 검색창에 개강룩, 대학생 코디 등과 같은 키워드를 많이 검색했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조윤희 디렉터가 즐겨보는 패션 유튜버들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유튜버는 바로 베베자매입니다. 자매가 운영하는 유튜브인데 이분들을 패션 유튜버로만 한정짓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인들의 학교 생활, 여행 브이로그 등의 다양한 컨텐츠를 선보이는 분들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패션 유튜버로 소개하는 이유는 자매의 패션 센스를 엿볼 수 있는 패션 룩북 컨텐츠가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입니다. 자매가 운영하는 유튜브인 만큼 두 명이 각각 또는 함께 룩북 영상을 올려주기도 하는데요. 동생의 꾸안꾸의 정석이라고 볼 수 있는 무채색 코디는 많은 이들이 참고하기도 하죠. 또 동생 같은 경우 대학생이다 보니 대학생들이 참고할 만한 스타일링이 많이 등장합니다. 계절에 맞게 여름 무채색 레이어드 룩북을 통해 대학생 스타일을 추천해주기도 하고 기본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는 셔츠를 어떻게 하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 보여주기도 합니다. 최근 날씨가 쌀쌀해졌는데요. 베베자매의 후드티를 활용한 편한 일주일 코디 영상을 보며 등교 룩을 정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패션 유튜버는 바로 앨리스 펑크입니다. 유튜브 앨리스 펑크는 한예슬, 고준희 등 연예인들의 스타일리스트로 유명한 김지혜님이 운영하는 채널인데요. 패션 유튜버 앨리스 펑크로 활약 중인 김지혜는 핫한 유니섹스 캐주얼 브랜드 인스턴트 펑크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패션 브랜드의 대표이자 패션 인플루언서로 활동 중인 그녀는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스타일링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본템 코디 추천, 평범한 옷을 세련되고 고급지게 코디하는 방법까지 모두 그녀의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윤희 디렉터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컨텐츠는 바로 이달의 자라 컨텐츠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브랜드인 자라의 매장에 가서 신상 소개를 해주며 어떻게 코디하면 예쁠지 보여주는데 스타일링에 참고하기 유익한 것 같다고 하네요. 앨리스 펑크는 단순히 스타일링 방법을 알려주는 것에서 더 나아가 패션 유행을 소개하고 연예인들의 패션을 분석해주기도 합니다. 패션 유행을 따라잡기 힘들다면 앨리스 펑크의 유튜브를 정주행해보는 것도 좋겠죠?